제가 먼저 구절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앞서 본문에서 솔로몬은 인생의 때 혹은 이제 시기라고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는 좋은 때도 있고 좋지 않은 때도 있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것을 먼저 요청하죠.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이 결국 다 헛될 뿐이라는 그런 사실도 함께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것이 헛되는가를 솔로몬이 이제 숫자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솔로몬이 언급한 여러 가지 때들, 총 28가지의 때들이 나오는데 14가지는 우리가 일상 이렇게 일반적으로 삶의 좋은 때라고 할수 있는 그런 때들이고, 또 나머지 14가지는 삶의 나쁜 시절들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때들입니다. 결국 14가지의 그 좋은 때들은 14가지의 나쁜 때들에 의해서 14-14, 결국 제로, 다시 말해서 없음이 됩니다. 이러한 허무한 현실을 요약하는 구절이 제가 2절 상반절에 말씀드렸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결국 인생에게는 삶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을 맞이하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 시작된 삶에는 결국 죽음이 끝이라는 허무한 그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점에서 우리의 삶은 사실 없음이나 마찬가지라 할수 있죠. 솔로몬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스스로에게는 그 어떤 의미 있고 영원하고 유익한 것도 찾아내거나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서 결국 인간 스스로가 아닌 인간 외부로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이런 소망을 주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담과를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그뱀 사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축복이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여서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 엄청난 축복과 소망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그 약속의 실체이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율법 아래서 다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게만 합당한 아들의 명분, 그것을 얻게 하셨죠. 이 아들의 명분이란 모든 것이 합해져서 제로가 되는 그런 없음의 운명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협력해서 가장 복된 것이 되는 그런 운명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때를 보내고 있는지 있든지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든든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겉면처럼 고난당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 때 그 아버지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수님을 허락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든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앞에서 살펴본 그 때, 시절에 대한 고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9절, 1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일하는 자가 아무 수고를 하여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은 왜 그렇다고 합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지금 이 솔로몬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수고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었고 의도였습니다. 인생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며 또 세상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생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인생들의 아비, 여기 10절에 나오는 인생들이란 것은 이제 원어로 이제 살펴보면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아담의 아들들인 그들의 아비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한 현실을 이게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우리 창세기에 나타나는데 우리 창세기 3장 17절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7절 19절 창세기 3장 17절 19절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죄 때문에 평생 수고해서 땀 흘려야 먹을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인생의 그 어떤 수고도 적절한 열매를 누리기 힘들게 되었고 결국 노력을 해도 땅이 가시덩굴과 엉컹키를 내는 열매를 맺는 수고한 것에 헛된 것으로 결과되는 그런 인생,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어버리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과정과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까? 단순히 죄에 대한 대가로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바로 그냥 지옥에 던지시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인생으로 하여금 이러한 허무하고 헛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11절부터 드러나는데 11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신자든 불신자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11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사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지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주도 아래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처음과 끝을 결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앎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앎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좋은 것, 나쁜 것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 사실도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영혼을 우리의 힘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걸 또한 알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결코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의 지혜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것을 보게 하십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또 고백하는 사람은 결국 어떠한 삶의 결과가 나타나냐, 그게 이제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전도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은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와 지식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주어진 삶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게 되고, 삶의 사소한 것들, 바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삶 속에서, 작은 일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삶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절은 앞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와 또 깨달음, 그리고 인간의 그거에 대한 반응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 14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 14절의 전반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요약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어떤 그 일을 위하여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막을 사람도 그 일에 도움이 될 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의 후반절은 아까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사실에 대한 인간의 두 가지 반응, 그것을 요약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어떤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제대로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고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수고에서 어떤 영원하고 참된 이익을 얻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 있는 것은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느니라. 되게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어제 하신 일을 오늘 하시고 오늘 하실 그 일을 내일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그 일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이루실 그 일이 무엇인가? 우리 이제 그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6장 29절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결론은 그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일을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셨고 구약시대도 하셨고 현재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 헛된 인생이 없음으로 끝나버릴 인생이 참된 인생으로 영원한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실체, 그 영생 자체를 또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작과 끝 하시는 일의 그 크기를 다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는 동안에 내가 계산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게 되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나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사소한 것들부터 삶의 모든 부분들이 모든 축복들이 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하여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증거이고 또 그렇게 될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모든 현실과 상황들이 결국 나에게 복이 될 것을 믿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헛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또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또 아버지 또 그 안에서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귀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열매 맺어야 될 그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가져가시고 오직 당신이 받을 만한 그 아들의 정말 영광과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하나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고 그 든든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